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미소로 나를 채우고 떠나버린 너. 구름이 깨어 북두 칠성 반짝이는 밤에 하늘을 보며 걸었어. 이 밤도 그대 나에게로 돌아왔다면 영원한 여행을 떠날 거야. 그대 반짝이는 밤에 하늘을 보며 걸었어. 이 밤도 그대 나에게로 돌아왔다면 영원한 여행을 떠날 거야. 그대 나를 잊었나. 그대 나를 진정. 별이 뜨는 오늘 밤도 비가 내리는 밤도 매일매일 기다려.